찬양대 성경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영상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세요. 영상 보고 성경을 띄우지 마세요. 성경책을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햇빛과 물과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생명은 죽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없이는 성도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선물입니다. 내 의나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햇빛이나 공기는 악인이나 선인,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도우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오라고. 내게 나오라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신령에 가난한 자들아,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냇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빵을 구하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품점에 가야 빵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의 피로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이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어떤 중보자 없이 우리 스스로 담대히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오아시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문을 통하여서 또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약속한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시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복을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러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가 당할,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마귀로부터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하게 사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살 거처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만큼 고난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배신의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육체의 질고와 고통을 당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심한 채찍에 맞으시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처참한 고통과 죽음도 맛보셨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리 질병이나 우리 모든 것이 아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예수님 당한 그 고난만큼 당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며 시험을 당한 자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겪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 그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가 이 독립운동하다가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 브루스가 딱 동굴 들어오자 바로 그때 큰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서 막 거미줄을 막 바쁘게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쫓아온 적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러 동굴 입구에 가서 보니까 거미줄이 착 쳐져 있는 거 보고 되돌아갔다네요. 바로 그때 브루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그만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희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이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거미를 보내어서 거미로 하여금 거미줄을 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바로 브루스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바로 그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셨다.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자마 기근이 당하여서 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그리스 대가로 보내기입니다. 거기서 숨어 지내며 까마귀를 보내어서 매일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보내어주고 염등하며 살게 하셨어. 기근에 대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기근에 대해 양식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 사람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면 때로 가만히 생각하고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하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오게 시편 33편 18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지금 여호와의 눈은 항상 우리를 살피십니다. 왜 살피십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 늘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호와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야곱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런 느낌 있습니까? 아, 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사정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아. 남편도 내 마음 몰라. 아내도 내 마음 몰라. 자식들도 자식들은요 더 몰라. 해봐야 알아요. 그럼 목사는 성도도 마음 알까? 대강 알아요. 왜냐면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마음은 조금 알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목회 해봐야 그 목회 마음 가부가 가부의 마음 알죠?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세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 알아. 하나님은 내 사정 알아. 사람도 몰라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 사정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아픔도 아세요. 고민도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토로할 수 없는 그 답답함 하나님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해도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함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무엇이고? 지혜를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과 거짓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사정 다 몰라요. 지금도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 중인 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오늘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내가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우리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죠?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너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자기 몸인 육체의 가시를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여러 번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나를 축소 나로 작업하지 않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 바울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가 공고를 내가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이고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논리입니까? 따라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할 자가 있습니까? 강한 것을 자랑하지. 누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가난을 기뻐할 자가 누구십니까? 기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병든 것이 가난한 것이 고난이 이게 무슨 은혜의 축복이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질병이 은혜입니다. 가난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그렸던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있습니다. 여정치인으로 이스라엘 국가와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모색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모색했다. 그리고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백혈병이 참 중병이죠.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였어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에 두 배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진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고하지 않고 교만한 적은 늘 함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병약함이 오늘의 강한 나를 잊게 하였습니다. 참 이 고백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나의 못남이 나의 약함이 나의 병약함이 나로 강하게 나로 겸손해. 여러분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통함도 감사요, 공고함도 감사요, 건강도 감사요, 질병도 감사요, 성공도 감사요, 실패도 감사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인사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 불평, 원망, 낙심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못났냐? 내가 왜 내 인생 왜 이러느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고난이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나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도 강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복이 되는지 내게 화가 되는지도 몰라. 그만큼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야 정말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막 내 정력으로 구하는 거 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구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오케이 오케이 다 그냥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자 아무리 때를 쓰고 검식하고 울며 기도해도 내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알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자는 자기 힘,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거나 꾸미거나 자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죄 지었어요. 죄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내 이 죄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사죄 은총을 주십니다. 약함은 약한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죽게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위장하고 위선 부리면요. 그런 자에게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만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받으시고 오늘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